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율법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설명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만을 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19절, 20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모든 입을 막는 일이다. 모든 입을 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의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하고 있습니다.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는 그런 표현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율법의 조문들에 대하여 자기의 죄악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들로서는 도무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심 또는 생각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의 입을 막게 합니다.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야말로 유구무언,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율법의 그 두 번째 역할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라고 오늘 19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의 입을 스스로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입을 막고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말을 못하는 유구무언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자인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미 상고한 바처럼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역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주 율법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뭐를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이렇게 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는 결국 다 멸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는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을 때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도 이렇게 알고 느끼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율법은 유구무언, 즉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의 자리에까지 인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해도 이 율법의 역할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로는 사실은 결정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이 내 역할은 여기까지요.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뭐 거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바울은 큰 위로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네? 율법의 역할이 여기까지다. 이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율법의 철저한 요구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함께 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우리로 회개케 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생명이 있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